도둑해 아직도 못 깼나 봐 너무도 달콤한 네 말 속아 이제와 혼자 Falling down I'm falling down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토록 쉽게 우린 끝인가요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너는 원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취해보고 이렇게 매일 울고 불고 사랑 참 달콤했어 난 그림자 안에서 오늘도 잠 못 자 아주 값싼 네 미소야 홀린 날 갖고 나 재밌게 놀았어